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지난 하루, 13일의 금요일이었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왜 13일의 금요일을 불길한 날로 취급하는지 그 유래 아십니까? 그건 이렇습니다. 우선 금요일, 아담과 이브의 그 아담이 태어난 날이 금요일이고 그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날도 금요일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날도 금요일이고요.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날도 금요일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13일은요. 스칸디나비아의 전설에 따르면 12명의 반신반인이 있었는데 13번째로 로키라는 반신반인이 나타나서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다 줬다고 합니다. 또 예수의 최후의 만찬에 13명의 제자가 모였는데 그 13번째가 배반자 유다였지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기분 나쁜 날인 금요일과 13일이 겹쳤기 때문에 더욱 기분 나쁘고 불길한 날이 된 거예요. 자, 두 가지 기분 나쁜 상황. 혹시 여러분 이런 경우 있었습니까? 숙제는 밀렸는데 전기가 나가버리고 밥이 뜨거워서 입천장이 벗겨졌는데 돌까지 씹히고 뭐 이런 비슷한 상황의 노인분들 FM영화음악을 들으면 적어도 그중 한 가지는 잊어버립니다. 노량진에 사시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씨가 토끼에게 보내는 신청곡 띄워드렸습니다. 가시나무 새의 테마를 제임스 골웨이가 플루스로 연주했습니다. 자, 기분 나쁜 일 좀 풀리셨어요? 가시나무 새의 테마가 쫙 풀어줬을 것 같은데. 아니, 오히려 하나가 더 쌓였다고요? 저는 가끔 그렇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듣다가 DJ가 이렇게 멘트를 하면요, 혼자서 막 거기에 대꾸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첫머리에 여러분 두 가지 힘든 일이 겹쳤을 때는 오늘 제가 하나를 풀어드립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도 안 돼. 하나가 더 쌓이겠다. 막 이런 식으로 집에서 혼자서 혼잣말을 하니까 집안 식구들이 너 라디오 속으로 들어가. 막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혼잣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편지를 며칠이나 들고 다니다가 결국 우체통에 못 붙이셨다고요? 서울도봉구 미아구동의 서애란 씨.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요. 특히 밤에 쓴 편지는 아침에 읽어봐서 다시 붙이기가 참 그렇지요. 서애란 씨 친구들과 함께 다음 곡 한번 들어주세요. 다음 곡은요, 오랜만에 바디가드 중에서 골랐습니다. 경기도 수원 장안구에서 최영숙 씨가 신청해 주셨는데, 참 최영숙 씨 선물 있잖아요. 좀 있으면 도착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를 하이텔의 이하석 씨, 기세정 학생, 김진영 씨, 김창원 씨, 남임금 씨. 아, 이름이 임금이에요. 임금 씨. 그리고 봉천동의 김준현 씨께 띄워드립니다. Jesus Love Me.

서울 도봉구 수유 이동의 김혜림 씨 잘 들으셨습니까? 김종서 씨가 불렀죠. 세상 밖으로. 여균동 감독의 새 영화 세상 밖으로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아직은 개봉되지 않았는데요. 곧 개봉될 예정이라고 하죠. 자, 오늘 바로 그 새 영화들을 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겨울쯤이었어요. 유명한 음악 전문 잡지인 롤링스톤즈지에 이런 영화평이 실렸었습니다. 존 레논이 이 영화를 봤다면 틀림없이 마음에 들어 했을 것이다. 오노 요코에게 이 영화가 얼마나 좋은 영화인지 꼭 얘기할 생각이다. 이렇게 비틀즈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흥분을 안겨준 영화 백비트가 이번 토요일에 개봉됩니다. 그런데 백비트는 비틀즈의 전성기 시절을 다룬 작품은 아니고요. 비틀즈가 유명해지기 전, 그러니까 초창기 멤버였던 스튜어트 서드클리프의 짧은 인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존 레논과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었고 또 비틀즈의 초창기 시절에 베이스 주자로 활약했었죠. 그는 비틀즈 멤버 중에서 가장 감각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적으로나 뭐 미적으로나. 하지만 비틀즈의 이름이 막 알려지기 시작할 쯤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21살에 그 젊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비틀즈가 세계적인 그룹이 된 후 지금까지 사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주 많은 비틀즈 비화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그들의 명성과 부를 이용하려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 스튜어트 서드클리프의 얘기만은 지금까지 신비스럽게 간직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의 약혼녀였던 연상의 사진작가 아스트리드와 비틀즈의 관계자들이 그동안 굳게 침묵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의 연출은 이안 소프트레이 감독이 맡았어요. 이름이 독특하죠. 소프트레이. 그런데 이 감독은 아스트리드, 그러니까 스튜어트 서드클리프의 약혼녀인 아스트리드의 사진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이 작품을 기획하게 됐다고 합니다. 소프트레이 감독이 영화의 기획안을 들고 아스트리드를 찾아간 후부터 영화가 완성되기까지는 하지만 무려 12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이 영화 백비트에 삽입된 곡 한 곡 띄워드립니다. Please, Mr. Postman. Wait! Oh yes, wait a minute, Mr. Postman. Wait! Postman, look and see if there's a letter, a letter. 하이틀의 권기영 씨 잘 들으셨습니까? 한 일주일 전에 미리 신청해 주셨죠? 백비트 중에서 Please Mr. Postman이었습니다. 제 영화는 1960년 영국의 리버풀에서 시작됩니다. 19살이던 화가 지망생 스튜어트는 친구인 존 레논의 권유로 그의 밴드에 가입해서 베이스를 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멤버들과 함께 독일 함부르크로 음악 여행을 떠나죠. 무명의 서름을 겪으면서 함부르크의 지하 클럽에서 연주 활동을 하던 어느 날 스튜어트는 그들의 음악을 들으러 온 여성 사진작가인 아스트리드를 보고는 첫눈에 사랑을 느낍니다. 친구인 존의 질투의 눈길이 그에게 쏟아지는데도 스튜어트와 아스트리드는 정말 불같은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만난 지 3개월 만에 두 사람은 약혼을 하죠. 하지만 스튜어트는 자신의 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그 생명의 시간 속에서도 그는 아스트리드에 대한 사랑을 불태우고요. 그림에 대한 열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룹 비틀즈를 떠나죠. 그런데 비틀즈가 유명해져 가니까 스튜어트는 심한 고통과 그리움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비틀즈가 개선 공연을 하기 위해서 함부르크에 도착하기 몇 시간 전 아스트리드의 품 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그때 스튜어트의 나이는 겨우 21살이었고요. 아스트리드는 24살이었죠. 이 스튜어트, 비극적인 주인공 스튜어트 역은 파워 오브 원의 젊은 영웅 스티븐 도프가 맡았고요. 아스트리드 역에는 트윈픽스의 뷰티킨, 쉐릴 리가 맡았습니다. 이 밖에 존 레논 역으로 등장하는 이안 하트는 존 레논과 너무 똑같아서 착각을 일으킬 정도인데요. 비틀즈가 유명해지기 전에 멤버들이 겪었던 그 인간적인 고통이 그의 연기를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백비트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음악이 계속 신나는 곡이 나오는데요.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힘내십시오. Twist and Shout 띄워드립니다. 왜 중간고사 마쳐서 아주 홀가분하시겠네요. 이 음악 들으니까 더 날아갈 것 같지 않으세요? 대구의 유현재 학생 친구 현철이와 이거 어땠습니까? Twist and Shout, Backbeat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새 영화는 사실 그동안 개봉을 한다 해가지고 이 시간을 통해서 두어 차례 소개해드린 작품인데요. 이번 토요일에는 정말 개봉합니다. 바로 채플린입니다. 영화 역사상 이 채플린만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영화인도 아마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은 키에 뭉툭 잘라놓은 것 같은 코스염, 그리고 뒤뚱뒤뚱대는 발자걸음걸이. 하지만 이 보잘것없는 것 같은 남자가 영화에 등장할 때면 우리는 작지만 큰 영웅을 만나게 되죠. 그의 몸짓 하나하나에 가난과 고독에 찌들린 소시민의 호흡이 숨어 있고요. 또 그가 짓는 표정은 강력한 권력 밑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개인과 물질 문명에 소외당하고 찌들린 그 왜소한 인간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성 영화의 천재는 그 자신의 개인사는 참 불행했어요. 영화 채플린은 바로 그러한 채플린의 개인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가난한 청년 시절을 보내고 있는 장면을 시작으로 해서 유명한 영화인이 되기까지 그의 모든 것을 담고 있죠. 연출은 간디, 크라이 프리덤을 만들었던 영국의 리처드 아텐보로 감독이 맡았고요. 채플린 역에는 에어 아메리카에서 개성 있는 연기를 보여주었죠. 최근에는 하트 앤 소울이라는 영화에서 1인 몇역을 했던가요? 정말 다재다능한 배우입니다. 로봇 다우니 주니어가 맡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영화에는 다이안 라인과 케빈 클라인, 또 채플린의 실제 딸인 제랄딘 채플린, 그리고 안서니 호킨스 같은 쟁쟁한 배우들이 그대의 역량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다재다능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노래 솜씨 한번 맛보시죠. 스마일입니다. What's the use of crying? Smile, though your heart is aching. Smile, even though it's breaking. When there are clouds in the sky, you get by if you smile through your fear and sorrow. Smile and maybe tomorrow you'll see the sun come shining through for you. Taste of sadness. Although a tear may be ever so near, that's the time you must keep on trying. Smile, what's the use of crying? You'll find the life still worthwhile if you just smile. What's the use of crying if you just smile? When there are clouds in the sky, you get by. If you smile through your fear and sorrow, you get by. Smile and maybe tomorrow you'll see the sun come shining through for you. 타이틀의 정환정 씨, 가장 사랑하는 친구 준석이에게 이 곡 띄워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친구 준석이가 몸 많이 나았는지 모르겠네요. 스마일, 로봇 다우니 주니어의 음성으로 들려드렸고요. 영화 채플린의 삽입곡이었습니다. 자, 주윤발. 참 오랫동안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홍콩 배우죠. 그리고 오랫동안 소식을 못 들었는데요. 그가 척혈 속집 이후 2년 만에 침묵을 깨고 다시 스크린에 복귀한 영화가 이번에 개봉됩니다. 바로 영화 화기소림입니다. 이 영화는 이미 지난 1월에 홍콩 전역 한 30개 극장에서 개봉돼서 오랫동안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는데요. 주윤발 외에도 그 천장지구에서 나왔던 청순하면서도 옥이 있었던 그 소녀 오청년이 출연하고 있고요. 임청하의 오랜 연인으로 알려졌죠. 진안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중국계 이민 3세대인 장정, 주윤발은 미국 CIA의 정보요원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작은 반지 하나를 지니고 있다가 만나는 여자마다 끼워주고 싶어하는 아주 구제불능의 플레이보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정은 상부로부터 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 건너오고 싶어하는 중국의 국부적인 초능력 소녀 청매, 오청년을 구출하라는 명령이죠. 이 명령에 따라서 장정은 중국에 건너가는데요. 그래서 소림사에 숨어있는 청매를 만나는 순간 이 때묻지 않는 매력에, 청매의 매력에 사로잡혀버리죠. 장정은 낡은 생활 습관을 고집하는 소림사 제자들에게 야구를 가르치고 햄버거를 만들어주기도 하면서 청매와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장정은 자기 편인 줄 알았던 동료 마이크와 이곳의 해방군 지역대장인 당령, 진안이 사리사욕 때문에 청매를 제3국에 팔아넘기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장정은 사랑하는 여인 청매를 구하기 위해서 혼자 몸으로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죠. 이 영화는 류진희 감독이 만들었는데요. 그 류진희 감독은 새로운 홍콩 SF 영화라고 일컬어지는 그 신조협녀의 각본을 썼고요. 또 동성서치와 흑장미 같은 작품을 직접 연출한 그런 감독입니다. 주윤발과 오청년의 사랑이 펼쳐지는 화기소림. 자, 여기에 숨가쁜 총격전까지 가미되어 있는데요. 그새 이 화기소림이 과연 쇠퇴기에 접어든 홍콩 누아르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을런지. 주윤발이 나오니까 일단은 믿어볼까요? 자, 음악으로 일단 맛을 보시죠. 등려군이 부르는 이 영화의 삽입곡입니다. 위량 대표 워대신, 월량 대표 아적심,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전해주는 달빛, 이 정도 되겠죠? 들어보시죠. 的情也真，我的爱也真，月亮代表我的心。有多深，我爱你有几分，我的情不移，我的爱不变，月亮代表我的心，轻轻的一个吻已经打动我的心，深深的一段情叫我思念到如今。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你去想你去看一看，月亮代表我的心。 가보면 달빛이 내 마음을 전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가수 등여군이 계속 노래하네요. 위량 따이비아 워드신, 월량 대표 아적심이라고 화기소림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충북 중원군 중앙경찰학교에 계시는 선국현 씨, 오랜만에 편지 주셨네요. 화기소림에 대한 궁금증 좀 풀리셨습니까? 서울 성북구 보문사가에서 류지훈 씨도 홍콩 영화의 주제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신청하신 곡은 아니지만 뭐 이 곡도 옛날 냄새가 나고 좀 그런대로 괜찮았죠. 아, 노래가 재밌어서 저는 노래 나간 중에 조금 웃었습니다. 자, 다음 곡은요, 아주 애절한 사랑 얘기를 담은 영화죠. Feeling Love 중에서 잊을 수 없는 Feelings 띄워드리겠습니다. 노래가 아니고요. 오늘은 에이커 빌크가 클라리넷으로 연주합니다. I'm gonna tell the moon about the crying. Crying Game 중에서 Crying Game 띄워드렸습니다. 마지막에 판이 함께 울었나봐요. Crying Game 이 곡을 임준석 씨가 하이텔로 신청해 주셨고요. 그 외에도 많은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전 최근에 에이스 벤츄러에서 이 곡이 삽입됐을 때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편견에 가득 찬 장면에서 이 곡이 삽입이 됐는데요. 게이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어떤 조소의 의미로 좀 잘 쓰긴 음악을 잘 쓰긴 잘 썼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기분이. 자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릴 시간 어느새 다 됐네요. 박성호 씨와 김종석 씨. 박성호 학생, 김종석 학생 지금 극기 훈련 중이죠? 자, 이 곡 한번 들어보세요. 이 곡 듣고 차분한 마음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극기 훈련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Streets of Fire 중에서 Nowhere Fast, Fire Inc.의 노래 오늘 마지막 곡으로 골랐습니다. 자, 신나는 곡, 빠른 곡이니까요. 잠을 주무실 분들이라면 안 듣고 그냥 주무시는 게 낫겠네요. 자, 이 곡 들으면서 저희들은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